노동신문은 10일 비참한 종말을 앞둔 미국의 발악적 추태 이런 제목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논평은 최근 미국이 북핵개발 저지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 대북제재 압박의 도수를 높이라고 앙탈질을 해대고 있다고 하면서 트럼프가 직접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백악관과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 미 의회와 미 군부의 고위 인물들, 지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오바마까지 중국이 북의 압을 가하도록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거래한 중국 기업들과 개인들의 제재를 가하고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하여 자극하는가 하면 중국 남해의 영유권 분쟁 문제를 다시 꺼내들고 괴뢰들과 함께 사드의 남조선 배치를 기어코 강행하려 하는 등 중국의 핵심 리익까지 건드리며 압박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날강도적인 관계는 제놈들의 숨통을 시시각각으로 위협하는 우리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을 방법이 더는 없게 된 극도의 절망과 좌절감을 그대로 드러낸 단말마적인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논평은 지적했습니다. 논평은 주변국을 압박하여 자금줄과 무역 통로를 모두 차단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완전 질식시키려는 것이 미국의 흉악한 기도라고 하면서 대만에 대한 13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서도 나스닥 하나 달리하지 않고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지지를 떠버리는가 하면 대양 건너에서 까치다리를 하고 앉아 중국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미국의 오만한 꼴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지경이라고 지적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괴뢰들까지 미국과 한짝이 되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면서 얼마 전 미국을 행각한 남조선 집권자는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 사안이며 중국이 그에 간섭하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다. 사드 배치를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가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제법 큰 소리를 쳤으며 상전의 입에 맞추어 대북 제재 압박을 위해 중국이 역할을 더해야 한다느니 뭐냐며 주제넘게 놀아댔다고 논평은 지적했습니다. 현실은 미제의 날강도적 요구에는 끝이 없으며 그에 대한 양보나 타협이 가져다 줄 것은 수치와 굴욕, 파국의 나락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논평은 누구나 앞을 내다본다면 자주와 정의가 승리해 나가는 대세의 이 기본 흐름 앞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